못 보게 또 뛰어봐라 높게 그렇게 바라해도 인생은 race 달려가는 매일이 바뀌어가는 내일이 게임이라면 maybe don't play this game 완벽하게 이뤄내기 원해 땅 위를 걷지만 날개를 꺼내 죽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 숨소리마저 조여오는 걸 봐 널 지켜주는 건 저 수많은 불빛 또 수많은 손길 또 수많은 눈빛이 아냐 네가 알고 있던 진실을 잊어 머릿속에 모든 가능성을 지워 이제 sunrise the sunrise the sunrise the moonlight you wanna make the way 날 지켜봐줘 sunrise the sunrise the sunrise the moonlight 이로 내가 가는 걸 하나의 꿈이야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매주 100번 당해봐도 그때마다 또 방심하지 정신 차려도 바뀐 아침만 두어진 거리를 벗어나 저 멀리로 와 지러운 머리를 깨고 나를 노리는 어딘가에 무리들 버티던가 죽은 듯이 숨어버리던가 널 향해 웃는 것들 그 뒤에 가린 것들 세상은 원래 모든 거짓이 대부분이거든 확신은 만들어가는 법 빠른 것만 보지만 남다른 것 그 과정 안에 해답이 말해줄 거거든 이제 sunrise Thank you.